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전멸시킬까? 사단의 전략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단의 졸개들인 마귀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그동안의 활동들을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한 졸개가 힘이 없이 보고를 합니다. 저는 예수쟁이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사자들에게 죽어가면서도 어찌나 태어나든지 뭐 힘이 없이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졸개가 또 나와서 말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을 보내 풍지박산을 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암초에 올라가 죽어가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졸개들이 차례차례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내용들은 다 실패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녀석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보고를 합니다. 저는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10년 동안 일도 잘 풀리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들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완전히 벌레 먹은 고목란처럼 썩어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졸개의 보고를 뜬 사단이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그거야. 그게 내 방해 전략이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평안하다라는 것,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 일이 잘 된다라는 것, 기독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평안한 환경을 우리는 늘 구하는데, 성공하기를 늘 원하는데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야금야금 먹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장로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야, 고통받고 있는 너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출애굽시킨단다. 너희의 고통을 보고 듣고 내려와서 구원하신단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드디어 라고 하면서 경배하며 절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쩌면 장로들도 함께 백성들의 힘을 등에 업고 왕궁에 있는 바로를 찾아갑니다. 아마 왕궁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모세가 전에 왕궁의 식구였기 때문에 들여보냈을 것입니다. 왕궁을 찾아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바로요! 광야 사흘길 중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니 예배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바로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노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모를 리가 없으며 근동지방의 신들에 대하여 통치자는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곧 신이라는 말이죠. 나보다 더 강력한 신이 있다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의 경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하여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놈들 봐라. 편안하니까 이러는구나. 그래서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의 생산량은 똑같이 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을 불러서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의 이런 정책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공상이나 하고 광야로 와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고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이 먹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의 싸그리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2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며 절을 했었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이제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이제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그런데 지도자도 원망을 합니다. 22절이죠.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방해가 일어난 겁니다. 신앙의 구원의 걸음을 떼면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방해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방해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 당황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겠던 마음을 접어버리거나 멈추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며 낙심과 원망에 빠지게 했던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임해서 출애굽할 거라고 해서 경배까지 했는데 상황이 악화되니까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자가 있습니다. 꼭 방해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내버려 두는 대적자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만듭니다. 예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의 말을 저놈들이 게을러서 그런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는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가는데 장애물과 방해와 아픔은 함께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해자가 있다라는 사실, 예배에 못 나오게 하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방해 전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방해가 일어났는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뭐라고 소리 지른 줄 아십니까? 이놈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가서 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구나. 17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게으르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바로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최고의 가치를 주려고 하는데 바로는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이 게으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파입니다. 이거를 뜻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의 그 문헌들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분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뭐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 등등으로 이 사람들을 분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이렇게 불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은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게으른 사람. 왜냐하면 게으르다라는 것은 너는 존재하나 말하는 무가치한 존재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하루에 몇 시간 애굽에서 일하면 다 알죠. 경제 전문가들은 벽돌이 몇 개 나올 것이라는 걸. 그러지 않겠습니까? 벽돌을 생활의 도구로 활용하면 건물이 지어질 거라는 것도 다 알죠. 그런데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야, 뭐가 나오냐? 무가치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벽돌 한 장 안 나오는 그 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일이 바로 바로의 눈에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광야로 나아가지 않고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벽돌을 구우면 당장 애굽의 현실에, 경제에 큰 유익을 주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할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가장 사람이 많이 쓰고 있는 방해거리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현실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냐?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냐? 이 마음을 의심과 회의를 혼합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방해, 장애 요소입니다. 애굽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꾸짖었듯이 오늘날은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이 들어오면 네 현실 생활에 뭐가 유익한데? 잠을 더 자지. 애들 데리고 놀러 나가지. 무가치한 일로, 효과가 없는 일로, 현실성과 이익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행동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를 따라 먼저 따지고 살아갑니다.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하면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 그 가치가 크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시간을 드립니다. 노력을 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대충대충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현실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경영에 매상고를 10배로 올려줬는가? 내 자신이 갑자기 승진을 했는가? 아니, 우리 아들놈이, 우리 딸놈이 서울대를 들어갔는가? 몇 시간 일하면 돈이 나오는데 그 몇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의 마음을 의심과 회의로 흔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방해 전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업자들은 매상이 10배씩 오른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성경 하루에 한다니까 2시간씩 기도만 하면 두 달마다 승진이 계속된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본 겁니다. 아들, 딸들이 학교 갈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가면 서울대에 다 들어간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미어 터질 겁니다. 온 동네가 기도 소리로 열어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현실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유익의 결과들에 집중하여 판단하고 효용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사단이 주는 방해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이 너의 현실에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데 벽돌 한 장 얻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벽돌 한 장 얻지 못하는 생산성이 없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한 장 나오지 않더라도 광야로 나아가기 원해서 예비하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만 한 가지입니다. 더 잘 먹을 것이다? 더 고생은 안 할 것이다?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 편안할 것이다? 아닙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광야로 나아가 예배하겠다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구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며 심판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현실적인 가치를 따져보니까 생산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도 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영접하지 못하는 불행하다, 역사의 불행하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가치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 마구간에 태어났, 아니, 안궁이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가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실 때 권력의 자리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자리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울어볼 만한 자리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 올라가면서 뭐랍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가치 기준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 길을 간다라는 것은 현실의 자리에서 일이 잘 풀리고 높임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보다는 반대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방해거리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즉각적으로 현실의 유익을 주지 않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구원주 하나님이, 그 섭리자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세미하게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여기에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며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현실의 가치로 회의와 의심이 들어올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 앞에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 손길을 기대하며 걸어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벽돌을 얻는 것, 현실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 나라에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혀들면 사람은 의심을 가지게 되고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먹히들지 않으면 사단은 또 하나의 전략을 쓴다고 저는 봅니다.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과 진흙을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고통의 수고를 더하기 위하여 이제는 집은 주지 않고 사방에 흩어진 곡식 구루터기들을 스스로 주어다가 똑같은 벽돌 생산량을 만들도록 합니다. 집을 주우러 다니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벽돌 생산량은 똑같습니다. 뭘 합니까? 일을 갑절로 시키는 겁니다. 일을 갑절로 시키는 겁니다. 13절의 감독들이 독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마치라 하며 그것을 잘 마치지 못하니까 때리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가겠다는데 그것을 막겠다는 방법이 뭐냐 하면 현실 생활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바쁨입니다. 실제로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늘 바쁩니다. 사단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 중에 하나도 바쁨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마음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먹혀들면 바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문 밖을 나가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제목도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신앙인에게 다가오는 외부적인 최고의 방해는 저는 핍박이 아니라고 고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핍박을 받으면 옛 성도들은 더 큰 핍박을 받았는데 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어려운 사건이나 복잡한 문제가 신앙을 방해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라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바빠지면 이것만 마치고 내가 잘해야지, 이것만 마치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다가 1년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생겼는데 이 문 밖을 나가면 다 까먹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뭘로? 다른 생각과 바쁨으로. 그러므로 바쁜 세상 속에서 신앙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옮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신앙의 마음은 현재 놓인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에서 지금 당장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바쁨이 그것을 삼켜 가져가 버립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가 집에 가서 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신앙의 순종을, 실천을 최고의 가치에 두십시오. 환경에 끌려가고 생활의 메인자가 되지 마시고, 생활을 창조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로 바쁨에 얽매이지 마시고,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자로 걸어가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 예배하겠다. 바로가 거절하죠. 여호와가 누군데 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는 정책을 폈죠. 그 정책이 먹혀들었습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었죠. 현실적 가치가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바쁨이었습니다. 결론의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10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바로가 말씀하기를,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않으니. 바로의 방해죠. 바로가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으니 가지 말하니까 예배를 안 갑니다. 바쁘니까 신앙의 순종을 다 까먹습니다. 이게 바로에게 순종하는 거죠.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이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원문상으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느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바로가 말씀하기를, 현실에 가치가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쁘게 살아라.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의 말에 순종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어디에 내 인생에 무게와 권위를 둘 것인지. 바로는 예배를 드린 대신에 벽돌 만드는 일을 효과와 바쁨으로 무게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경제 대국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로의 말에 따라 살 것인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엘리라는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자식들을 사랑했던 엘리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를 나도 내 인생의 무게를 그에게 두겠다는 것이며, 인생의 무게를 현실에 두고 사는 자를 동일하게 그렇게 정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주 하나님께, 섭리자 하나님께, 심판주 하나님께, 하늘과 땅에 우리의 사모할 이는 이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이 땅을 그 무게를 주님께 두고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